마음의 주파수로 맞춰놓은 것처럼 단 한 번의 그 순간을 알아챘으면 좋겠어. 네가 좋아하는 걸 다 알게 될 순 없을까. 하루 종일 네 생각만 하면 그렇게 될까. 널 웃게 하는 일, 널 웃게 하는 말, 마음에 적어둔 것처럼 알게 된다면 좋을 텐데. 어쩔 수 없는 일, 사랑은 또다시 난 아이로 만드나봐. 늘 너를 꿈꾸고 너를 향해 잠들고 네가 되고 싶은가. 그랬으면 좋겠어. 너의 밤이 됐으면 잠든 너의 이마에 입 맞춰주었으면 수 있게 부드러운 밤처럼 너를 안아줬으면. 그랬으면 좋겠어. 네 아침이 됐으면 따사로운 일상도 너를 눈뜨게 하는, 너를 쉬게 하는 모든 일은, 너를 웃게 하는 모든 게 나였으면. 언제나 참을 수 없는 일, 사랑은 이렇게 난 다시 물들여가고 또 처음 만나고 처음 하는 일처럼 하는 모든 게 너였으면.